푸른 밤 종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접하는 음악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심리치료 책을 보니까요, 사람이 최초로 접하는 음악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듣는다고 합니다. 그때 들었던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하나의 리듬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래요. 사실 심장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는데요.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음악과 접해 있다는 사실,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세요? 어떤 리듬의 음악이 지금의 내 감성에 맞을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리듬, 이곳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죠. 2월 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Take That의 Reach Out입니다. 유수경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오프닝 때 심장소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심장소리를 리듬으로 인식한다. 멋있는 말이네요. 저도 지금 그럼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네요.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음악인 건데 멋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심장소리 하니까 또 생각난 이야기가 있는데 악기 중에 심장과 가장 가깝게 가까이서 음을 내는 악기가 첼로라고 해요. 그래서 첼로 소리를 들으면 좀 연주자는 상당히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악기 연주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 여러분들 이야기 해드릴게요. 2817님, 저는 오늘 부드럽고 잔잔한 리듬이 듣고 싶어요. 오늘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신없는 날이 있죠. 그날따라 왜 이렇게 일이 많고 힘들고 정신이 없는지 그런 날이 있는데 저는 그런 날이 있으면 자기 전에 꼭 잔잔한 음악을 듣고 잠을 청하는 편입니다. 좋은 노래 많이 소개해드려서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5645님, 음악도 모두 다른 박자가 있듯이 사람도 저마다 다른 리듬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리듬이 좀 많이 느린가 봐요. 행동도 말도 느리고 그러다 보니 음악도 조용한 장르가 좋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뭐 얼굴 생김새도 다르듯이 당연히 뭐 템포도 다르고 그런 거죠. 저는 사실 말이 상당히 빠르고 모든 템포가 빠른 편이었는데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천천히 말하고 또 침착히 이야기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2주쯤 됐는데 그 연습을 시작한 지 이제는 좀 스스로에게도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연습을 해서 정말 침착한 사람이 돼보려고요. 네, 오늘 2부에서는요. 이 시간까지 잠 못 드는 여러분을 위해 좋은 노래들로 위로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고독시 클럽,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 하는데요. 푸른밤의 첫 여자 게스트입니다. 네,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아, 참. 푸른밤의 첫 여자 게스트. 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누고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싶은 뮤지션이나 장르에 대한 얘기들 언제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사연과 신청곡 란에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고 좋은 노래 들려드릴게요. 오늘 방송 중에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저는 광고 듣고 음악이 머문 자리들로 돌아올게요. 음악이 머문 자리들. 캠든타운에서 에비로드까지 고된 스케줄이 갑자기 허기가 집니다. 영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봤자 피시앤칩스 정도. 적어도 음식만큼은 대한민국의 압승입니다. 배를 간단히 채운 뒤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이번에 내릴 곳은 런던의 윈블리 파크 스테이션. 그 유명한 윈블리 구장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잠시 허락을 구하고 구장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최대 8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웸블리 구장의 압도적인 스케일, 그만 넋을 잃고 맙니다. 웸블리 구장은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축구와 음악. 축구 팬들에게는 축구의 성지로 알려졌지만 음악 팬들은 이곳에서 최고의 라이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퀸, 마돈나, 유투, 뮤즈, 팝계의 수많은 전설들이 머물다 간 이곳은 음악의 성지, 웸블리 구장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뮤즈의 하프 앨범에 담긴 스타라이트입니다. 라이브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현장감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역시 레코딩과 라이브의 차이, 정말 그 매력이 각기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라이브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끝부분이 항상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밴드 같은 부분에는 팬분들이 소리를 와 지르고 땡큐! 이렇게 멋있게 한마디 하고 곡이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는, 참 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나도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참 좋은데요. 7892님, 비틀즈 라디오 헤드에 이은 뮤즈라니. 푸른밤 덕분에 영국을 배낭 여행하듯 자유로이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웸블리 구장에 있는 것 같네요. 아, 참 신나는데. 3268님, 음악이 머문 자리 듣고 있으면 런던에 너무 가고 싶어져요. 영국 음식 맛없다고 하는데 전 그럭저럭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럴 수가. 이번 주에 런던으로 여행 갈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이번 주에는 런던으로 여행을 갈 예정이고, 저희가 음악 기행이 다음 주에는 또 어디로 갈지 기대를 해 주십시오. 음악 기행하면서 이번에 영국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음악이랑은 조금 관계없는 얘기인데, 영국의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참 영국 음식 피시앤칩스 제가 먹고 배탈이 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또 튀김 음식을 먹었을 때 좀 속이 더 안 좋아진 거라고 하던데, 사실 영국에 갔을 때는 뭐라고 하죠? 패스트푸드를 먹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만약 음악을 들으러 가시든 어떻게 영국을 가시면 음식을 잘 찾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푸른밤 가족들 뭐 하시는지 살짝 볼게요. 9697님, 내일 출장 준비하면서 듣고 있네요. 횡성까지 가서 소고기 못 먹고 스키장까지 가서 일만 하다 와야 하지만 파이팅 할게요. 일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건 좋으면서도 즐기지 못해 슬프네요. 저의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영국 가서 배 아파서 공연하다 오고요. 중국 가서 공연하고 그냥 넘어오고요. 일본에서도 그냥 공연하고 넘어오고. 하지만 그래도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또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또 다녀오시길 파이팅 하세요. 네. 정유진님, 내일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야 하는데 어떤 선물을 사갖고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쫑디는 타지에서 가족이 그리울 때 어떻게 하나요? 저는 타지에서 가족이 그리울 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시차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 경우엔 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가족 사이에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낯간지러운, 조금 간질거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끔은 상당히 큰, 뭐랄까, 따뜻한 감정을 주더라고요. 정유진님은 남자친구에게 또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뭘 추천해드릴까? 집에 가니까요. 수면 잠옷. 아니면 먹는 것도 좋겠다.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좀 긴장도 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4178님, 저 지금 강원도로 스키여행 왔어요. 스키 타면서 듣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재밌네요. 라고. 스키 타면서 라디오 들으시면 위험하세요. 소리 잘 이렇게 옆에서 뒤에서 누가 소리 질러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소리 낮춰주시고 안전하게 스키 타시고요. 저도 스키장을 이번 연도에 처음 가봤는데 전 보드를 탔는데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엽이라고 하죠. 낙엽처럼 이렇게 슥슥슥 내려오는 걸 처음 연습을 하다가 한 100번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재밌어서 계속 타게 되더라고요. 꼭 한번 다시 친구들과 가야겠습니다. 네, 박은영님. 내일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늘 같이 지내던 친구가 결혼을 한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그래도 친구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축하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결혼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제가 축가를 하러 가면 너무 기쁜 게요. 신분이 있든 없든 그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게 보여서 그 기운을 받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축가를 갔을 때 저도 덩달아 행복해져서 나오고는 하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0880님, 내일이 졸업식인데 이런 기분들 줄 몰랐어요. 너무 아쉽고 슬프네요. 내일 즐거운 기분으로 졸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졸업식, 시원섭섭한 날이죠. 친구들과 매일 보던 친구들과도 조금은 멀어지고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고 이별과 새로운 시작의 날인 것 같은데 한층 더 성숙해진다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또 우리 함께 또 뭐라고 하나요? 반창회라고 하나요? 내년에 반창회를 또 기약하면서 얼마나 더 발전돼서 만날지 기약하면서 인사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밤 가족 중에서도 오늘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많이 넣어주셨습니다. 이수지님, 김유리님 등 많은 분들이 졸업을 하시네요. 저도 졸업했을 때 정말 기뻤는데 제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어른이 안 됐더라고요. 오늘 졸업하신 분들, 내일 졸업하시는 분들 모두를 위해서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듣고 올게요.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죽기 드더 학년수를 떠나고 꿈에서 아직도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했지.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맸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맞춰주는 것 All of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프린터와 몇 시간째 씨름 중이다. 당장 뽑아야 할 문서가 산더미 같은데 정작 산더미가 된 것은 잔뜩 인쇄된 이면지들 뿐이다. 마음 같아선 이 이면지들을 북북 찢어서 지금 쌓여있는 짜증까지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화나는 마음을 꾹꾹 누르며 주섬주섬 이면지를 모은다.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하면서 말이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요즘의 내 일상은 이 이면지 같다.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지만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일상에서 도망치는 꿈은 매일 꾸지만 아침이 되면 꾸역꾸역 일어나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내가 지금 모으고 있는 이 이면지처럼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다. 지금 이 하루도 언젠가는 내 미래에 재료가 되겠지. 벌써 몇 시간째 프린터와 싸우는 중이다. 화가 많이 나지만 내 하루하루를 닮은 이면지를 쳐다보며 짜증을 또 툭툭 털어낸다. 너란 사람은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은혜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은 곡은 노리플라이의 이렇게 살고 있어 입니다. 이면지 같은 하루 언젠가는 쓸 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조금씩 다가가는 거죠. 첫날에 바로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죠. 뭐든. 네, 8339님. 제 마음 같은 새 글이 등록됐네요.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하루였어요. 그래도 힘내야겠죠? 네, 힘내세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시고 내일도 더 힘차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후에 나인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비틀즈는 노래합니다. 우리 공연을 즐겨주면 좋겠어.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관객이거든. 우린 고독시 클럽 밴드.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잠들지 못한 고독한 이 밤 저희의 음악 이야기를 즐겨주시면 어떨까요?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이 시간까지 잠들지 못한 고독한 여러분들을 위해 음악 이야기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독시 클럽. 함께 해줄 분은요, 듣는 것만으로 상처가 아물 것 같은 위안의 목소리를 가진 분이죠.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인 씨.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네. 사실 처음 뵙는 거죠? 그렇죠, 처음 뵈요. 네, 맞아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사실 안 자거든요, 늘. 아, 그러세요? 네, 저도. 제가. 그래요? 네, 저도 되게 늦게 자서. 한 5시 그쯤에 잠들었었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야행성이시네요. 네,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 맞아요. 지금이죠. 이제 슬슬 몸이 풀리는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정엽 씨와 네. 푸른밤 코너 함께 하셨었죠? 네, 한 2년 정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요? 굉장히 삶이 달라요. 일단은 네.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밝은지 몰랐어요. 그 정엽 씨랑 할 때는 다 거의 불을 끄고 아, 네. 굉장히 어둡게 해놓고 했었는데.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불을 어둡게 하면 대본을 못 읽어요. 그래서 불을 다 켰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종현 씨 되게 뭔가 네. 좀 풋풋한, 네. 약간 설레는 느낌도 있고. 아, 정말요? 네, 전반적으로 푸른 밤에 이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떨고 오늘도 긴장하니까요. 많이 기댈게요, 다인 씨. 아, 그리고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푸른 밤에. 예, 이렇게 네. 멋있게 DJ로. 감사합니다. 저도 축하드릴 게 있어요. 첫 여성 게스트. 아, 진짜요? 네. 어,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였어요. 아, 유일한 이게. 여자 손님이세요. 어머머, 어떡하면 좋아. 아세요? 아셨어요? 큰일 났다, 이제. 아니에요, 왜. 무서워요. 아닙니다. 아니,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신명화님. 와, 첫 여성 게스트라고 첫 여성 게스트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허스키하면서도 나긋하세요. 듣기 너무 좋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밤이랑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 네. 것 같아요. 그 낮에는 라디오 가본 적이 없어요. 아, 밤에 주로.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밤이 좋아요. 밤 라디오가 말도 좀 천천히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분위기가 네네. 그 좀 생각보다 되게 차분하세요. 저요, 저요. 네, 감사합니다. 아싸. 그래서 어울려요. 되게 아, 어울립니다. 네.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침착하려고요. 네, 허지은님. 남자 게스트랑 있을 때와 여자 게스트랑 있을 때 묘하게 종현 DJ의 리액션이 다른데요. 좋아요, 쫑디라고. 네, 좋습니다. 아이고, 좋은데요? 아, 쫑디라고 부르는구나, 쫑디. 아, 네. 쫑디라고 저를 불러주세요. 오, 알겠습니다. 쫑디라고 불러주실 건가요? 예, 그럴게요. 쫑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첫인상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그 종현 씨 머리가 굉장히 하얘요. 네네. 그래서 좀 천사 같아요. 눈부신 약간. 아, 예, 너무 이렇게 포장 안 해주셔도 돼요. 천사 같아요, 오늘. 네. 예. 아니, 너무. 아니, 너무 그렇게 포장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 그랬습니까? 아니, 근데 너무 목소리 네. 좋으셔서 듣는데 편해요, 전 지금 너무. 주무시진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제가 궁금한 정말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나인 씨가 지금 속해 계신 디어 클라우드라는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디어 클라우드가 무슨 뜻인지가 일단 궁금한데요. 디어 클라우드 하면 왜 그 디어가 우리 그 편지 쓸 때 많이 쓰는 그 디어예요. 네네네. 그리고 클라우드는 구름인데 그래서 그렇죠. 구름에게가 그 이 밴드 이름인데 네. 근데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클라우드가 네. 가진 이 느낌이 두 번째 느낌이 뭐 근심, 네. 슬픔, 우울 뭐 이런 뜻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걸 마음에 가진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자. 뭐 그런 뜻으로 짓게 된 이름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뜻이 디어 클라우드. 거창하죠. 아유. 이름은 거창한 게 최고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샤이니도 엄청 거창한 이름이에요. 아, 지금 눈부셔요. 아, 근데 네. 이름 따라간다는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렇구나. 목소리도 또 위로에 참 잘 어울리는 아유. 그런 호소력 짙은 목소리이신 것 같아서 네. 또 저 처음에 작가 누나들한테 나인 씨 오신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네. 본명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네. 물어보세요. 궁금하네요. 본명이 아닙니다. 아, 본명은 어떻게 되세요? 본명은 장희연이라는 이름이고요. 본명도 이름 이쁘신데 나인이라는 가명을 쓰시는 이유는 뜻이 있나요? 가명이라고 하니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존재를.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나인이라는 뜻이 그 구 네, 숫자 9예요. 네, 예명이죠. 그죠, 예명이죠. 네. 구를 제일 좋아해서 구를 숫자 9를 좋아하셔서요. 네, 그래서 나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렇구나. 많은 뜻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쁜 것 같아요, 나인. 그죠, 괜찮죠? 근데 한글 같은 느낌도 들고. 그죠, 그죠. 네. 쫑디도 좋은... 괜찮아요. 쫑디. 아, 감사합니다. 저 작가 누나가 제 목소리가 지금 너무 톤이 높다고. 진짜? 이렇게. 제가 너무 낮아서 상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지금 좀 긴장하나 봐요. 왜 그러지? 긴장, 예, 푸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제가 계속 풀어드릴게요. 네. 어떻게든. 아, 밴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밴드에서 베이스를 친 적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 네, 베이스. 중학교 때. 우와. 무슨 노래 했어요, 그러면, 밴드에서? 아, 저는 밴드 스코어, 펑크 밴드도 했었고요. 진짜요? 네, 밴드 스코어를 그냥 막 잘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냥 스쿨 밴드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디어 클라우드 멤버들은 어떤 악기를 구성해서 다루는지가 궁금한데요. 저희는 드럼, 베이스, 기타 있고 제가 있어요. 보컬. 어, 그렇군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네요. 네 명이에요. 어떻게 모이게 되셨는지. 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네. 대학교에서 아. 만나서 예, 같이 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하게 됐죠. 팀을 만들 때 뭔가 결심을 하게 되는 동기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있죠. 어떤 일이 있어요? 저희끼리는 그 처음에는 그 팀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술 마시고 어, 영화 보고. 그 사모임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냥 취향이 되게 잘 맞는 네. 남녀가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 어쩌다 보니까 그게 또 드럼, 베이스, 기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팀해보자.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이 잘 맞으면 또 음악도 상당히 잘 맞죠. 조화롭게. 그쵸? 맞아요. 잘 처음에는 그래서 같아요. 굉장히 음악도 마음이 잘 맞고 해서 좋았는데 네. 같이 지내다 보면 또 달라요. 모든 게 좋은 게 있으면 어, 어. 득과 실이 있는 것 그쵸? 같습니다. 오래 지내면 또 다르더라고요. 아, 나은 씨 생각에 네. 디어 클라우드는 어떤 음악을 하는 밴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브리팝 하자고 어. 그랬었어요. 오늘 음악도 막 라디오에도 뮤즈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어. 우리끼리 그래서 만났는데 네. 요즘에는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브리팝에서 좀 벗어나서 네.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보자 뭐 이러고 있습니다. 취향도 사람이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계절에 따라서 또 좋아하는 음악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거니까요.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사실 밴드나 저도 팀을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요. 하다 보면은 뭔가 아, 앞으로 이런 음악을 해나가고 싶다. 그리고 멤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보여줬을 때 네. 평가 어. 받는 있죠, 그, 있죠,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근데 원하는 평가가 있으신지. 근데 음악이란 게 그래요. 막 금메달 딸 수 있고 뭐 어떤 성적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뭐 많은 분들이 들을 수는 있겠지만 들으실 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막 많은 사랑을 받겠다 뭐 이런 거보다도 네. 어, 얘는 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뭔가 평가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목표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음악을 하는 게 어쩌면은 가장 좋은 목표이겠죠? 아, 정말 나인 씨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나인 씨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공연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어, 검색도 해주시고 세상에. 검색을 막 해가지고 공연하신다고. 네.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 하는지. 저희가 3월 1일이랑 9일에 네. 부산이랑 서울에서 어, 공연을 부산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좀 봄이랑 어울리는 컨셉으로 3월이면 좀 그래도 지금보단 따뜻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차분하고 네. 따뜻한 노래들 들려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뭔가 필살기 있으신가요? 늘 필살기는 없어요. 근데 늘 앵콜은 있다. 아, 그래요? 늘 앵콜이 준비해 있습니다. 준비해놓은 앵콜과 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공연을 많이 찾아주시면 아유,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첫 공연 네. 기억이 나시는지. 그럼요. 저희 다 같이 첫 공연 한 날이 2005년 2005년도 홍대 놀이터였어요. 어, 9월 30일. 그곳이 또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홍대 놀이터. 일단 담력이 있어야 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홍대 놀이터에서 공연을 하려면 그리고 좀 오래 음악을 그곳에서 해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는 첫 공연을 놀이터에서 네. 했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연이면은 좀 조명도 있고 막 좀 화려하게 이렇게 막 그 스모그도 나오고 이래야 아, 좀 이렇게 가려지기도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막 땡볕에 네. 너무 이렇게 모공도 다 보이는데 네네. 바로 앞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떨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게 또 홍대 공연의 묘미죠. 그렇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옆집 누나처럼. 네. 나인 씨가 속해 있는 디어 클라우드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고요. 고독시 클럽 이 코너는 나인 씨가 추천해 주시는 뮤지션들, 음악 이야기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독시 클럽 나인 씨가 첫 번째로 골라주신 노래 네. 소개해 주세요. 어, 요즘 이 노래 모르면 힙스터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 힙스터. 예. 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노래인데요. 네. 로드의 로열스입니다. 네. 나인 씨가 추천해 주신 로드의 로열스 듣고 올게요. 아, 이 노래는 그 요즘에 그래미에서 네. 상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올해 노래상도 받았고요. 그렇군요. 이 아티스트는 베스트 솔로 퍼포먼스에서도 또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이고요. 네. 네덜란드 출신이래요. 게다가 16살에 데뷔를 했고 지금 17살이라고 하는데요. 17살. 너무하죠. 이 정도로 어린 줄 몰랐네요. 게다가 곡까지 쓰는 거예요. 싱어송라이터래요. 정말 다 가졌네요. 아, 요즘에 이렇게 욕심쟁이가 많아. 질투가 납니다. 그죠? 이렇게 질투나는 친구네요. 정말. 맞아요.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가 뉴질랜드. 거죠? 뉴질랜드 친구구나. 네, 여자분인데요. 아, 이 노래를 들으면은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화성악기가 거의 안 나오고 거의 네. 리듬 악기만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준비한 게 일렉트로닉에 대한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 이런 노래도 일렉트로닉이야? 라고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인데 그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첫 앨범이래요.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서 9주 동안 1위를 했다고 합니다. 9주. 네. 야, 9주. 이게 보통이 나인.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보통 일이 아니죠. 야, 이 신의 저력은 이 신인의 저력은 정말 뭘까요? 들어보면 알겠죠. 궁금한데 지금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아, 저는 그렇구나.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럴까요? 로얄지라는 제목의 뜻도 궁금한데. 아, 그거는 그 이 노래가 가사가요. 그런 네. 내용이래요. 그 팝에서 네. 팝 이렇게 그냥 우리 대중가요 같은 걸 들으면 다들 뭐 되게 잘 살고 네. 되게 멋있고 아니면 뭐 내가 얼마나 잘 노는지 네. 얼마나 부자인지 계속 자랑을 한대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여자 아이가 그런 노래를 듣고 대체 누가 이렇게 잘 살아? 아, 나는 이거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어어. 이런 가사군요. 그래서 첫 가사가 그 가사예요. 네. 나는 다이아몬드 본 적 없는데?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너무 매력적인데요. 그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로드의 로얄즈를 들어야겠어요. 네.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ve never seen a diamond in the flesh. I cut my teeth on wedding rings in the movies, and I'm not proud of my address. In a torn up town, no postcode envy, but every song's like gold teeth, gray goose dripping in the bathroom, bloodstains, ball gowns, trash in the hotel room. We don't care. We're driving Cadillacs in our dreams. But everybody's like crystal, Maybach, diamonds on your timepiece, jet planes, islands, tigers on a gold leash. We don't care. We aren't caught up in your love affair. And we'll never be royals. Royals. It's a one in our blood. That kind of love's just ain't for us. We crave a different kind of buzz. Let me be your ruler. Ruler. My friends and I, we've cracked the code. We count our dollars on the train to the party, and everyone who knows us knows that we're fine with this. We didn't come for money, but every song's like gold teeth, gray goose dripping in the bathroom, bloodstains, ball gowns, trash in the hotel room. We're driving Cadillacs in our dreams. But everybody's like crystal, Maybach, diamonds on your timepiece, jet planes, islands, tigers on a gold leash. We don't care. We aren't caught up in your love affair. And we'll never be royals. Royals. It's a one in our blood. That kind of love's just ain't for us. We crave a different kind of buzz. Let me be your ruler. Ruler. I'm in love with you. affair, and we'll never be royal. Royals. It's a one in our blood. That kind of love just ain't for us.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2부 끝곡으로 로드의 로얄즈 듣고 왔습니다. 너무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들으면서 뭐랄까 좀 우울한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어두운 느낌. 네, 청소년의 느낌. 그 맞았어요. 질풍노도의 시. 그러니까. 맞았나요? 맞았습니다. 그 느낌이 맞았나요? 아주 잘 맞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그 어렸을 때 네. 우리 집은 가난한데 쟤는 되게 잘 사네? 그냥 이런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을 노래로 너무 잘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성적인 부분은 역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늦게 쓰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뭔가 우울한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 청소년의 느낌이다 이랬는데 또 나인 씨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푸른밤 가족들도 이 노래 들으시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강예나님, 이 노래 라디오에서 자주 들었는데 제목을 이제 알았네요. 되게 좋아했는데. 진짜. 저도 이 노래 되게 즐겨 들었었어요. 뮤직비디오 그랬구나. 때문에. 뮤직비디오가 좀. 뮤직비디오가 네. 참 뭐랄까요. 센스티브에서. 그죠. 센스티브에서 참 찾아봤던 것 같아요. 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노래가 네. 제목 알았을 때 되게 좋은데.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드의 로얄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씨 지금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하나 읽어주세요. 네, 김다영 씨. 와, 목소리 톤이 제 심금을 울리네요. 17살이라고 해서 열일 줄 알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당장 찾아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나인 씨가 추천해 주신 곡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군요. 뿌듯하시겠어요? 네, 배초희 님이 종현 DJ 노래 진짜 듣고 싶었나 봐. 급하게 노래가 딱. 네이버에 끝에 약간 사인이 안 맞아서 삐끗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직 초짜여서요. 근데 이게 또 생방의 맛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생방으로 푸른밤 종현입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소개해 주실 노래는 뭔가요? 되게 궁금하죠? 너무 궁금하다. 오늘 궁금해요. 사실 그 고독시 클럽이라고 해서 네. 클럽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사실 고독한 노래는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푸른밤 첫날인데 고독한 노래 하면은 좀 서로 이렇게 친해지기가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렉트로닉 노래를 좀 해보자 그랬는데 네. 이전에 로드의 로얄스는 좀 일렉트로닉 같았나요? 비트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구나. 네. 왜 요즘에 일렉트로닉 하면은 다 똑같잖아요. 그 그 중간에 딱 멈춰서 알라라라라라.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것만이 일렉트로닉이 아니다. 네.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첫 곡으로 이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네. 두 번째 노래는 좀 다른 정말 그래 이 정도면 일렉트로닉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골라봤어요. 기대되는데요. 그죠. 우리나라 인디씬에 또 일렉트로닉을 한번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글렌체크라는 팀인데요. 네. 글렌체크의 퍼시픽이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선 그럼 나인 씨가 추천한 글렌체크의 퍼시픽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렌 체크의 퍼시픽 듣고 왔습니다. 신나죠? 신나는데요? 심지어 저는 지금 컬처 쇼크에 멘탈 붕괴에. 왜 멘탈 붕괴예요? 아니, 한국 분들이라니. 그러니까요. 가사가 제발. 영어여서 저는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아, 너 유럽이나 뭐 미국의 DJ분들인가 그러니까. 보다.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 분들이었군요.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요. 그리고 공연을 보면요. 네. 그렇게 신나는 건데 그렇게 보컬이 또 잘생겼어요. 아, 이런 여심을 울리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춤추게 되는 글렌 체크의 퍼시픽이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거 집에 가서 몇 번 더 들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생각이 나서. 너무 좋은 음악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글렌 체크라는 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글렌 체크는 2011년에 데뷔한 신입 밴드, 그 당시에는 신입 밴드였는데요. 네. 처음에 나오자마자 얘네 누구야? 얘네 외국 애들 같아? 이러면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에 4천석 규모의 막 굉장히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12년에는 일본의 록 페스티벌 썸머소닉에 네, 추첨을 돼서 거기서도 공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큰 공연이죠, 아주 썸머소닉. 그럼요. 게다가 썸머소닉에서 직접 초청할 정도면은 네. 또 이들의 어떤 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2013년에 정규 2집 유스라는 앨범에서 타이틀곡 퍼시픽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괜찮죠. 네, 멤버 구성은 두 분인 거네요. 맞아요. 그 네. 보컬이랑 기타를 맡고 있는 김준원 씨. 네. 그리고 신디사이저랑 일렉트로닉의 여러 가지 소리들을 담당하고 있는 강혁준 씨 이렇게 두 분이에요. 이야, 목소리도 너무 좋고 악기 구성도 너무 독특하고. 그렇죠. 아, 너무 그리고 좋습니다. 유럽의 감성이 확실히 있나 봐요. 있어요. 스페인 여행하면서 네. 이렇게 느꼈던 감정들을 이 앨범에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뭐랄까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그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정말 있었으면 좋겠네. 네. 또 보컬 분이 상당히 잘생겼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또 친분이 생기길 저도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되죠? 푸른밤 가족분들도 지금 퍼시픽 노래 들으시고 상당히 흥분하셨습니다. 야. 아, 김민지님. 푸른밤 들으며 작업 중이었는데 나인 씨 선곡이 너무 좋아서 작업에 손이 하나도 안 가요. 야, 고맙습니다. 춤이 절로 나와서. 원래 이 라디오라는 게 그래요. 그 막 사람들이랑 네. 되게 재밌게 노는 분들은 또 그 라디오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기보다는 혼자서 듣거나 좀 소수가 듣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깨어있는 분이시면은 괜히 아 고독하다 이러실 네. 텐데 이런 노래 들으시면 이렇게 괜히 일어나서 춤도 추고 아니면 침대에서 이렇게 발차기 해도 괜찮습니다. 하이킥을. 그렇죠. 이불 하이킥. 네. 네, 한라인 씨가 읽어주세요. 네, 장세웅 씨. 일렉트로닉은 기계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큼하고 발랄하고 청량감 넘치는 노래가 있었다니 덕분에 좋은 노래 많이 알아가네요 하셨어요. 네. 그쵸, 맞아요. 이 약간 밴드 사운드가 네. 확실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사운드라서 그런지 좀 너무 기계적이야, 너무 전자음만 가득해 네. 이런 느낌이 좀 덜하죠. 상쾌해요. 저는 이런 음악을 들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청량 음료를 마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청량 음료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청량 음료를 마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좋은 선곡 네. 이어 가볼까요? 죽이는 선곡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신감에 또 제가 설레네요.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죠? 아, 이번 곡은요. 네. 설명이 필요 없는 어떤 국내 최고의 아이돌. 네. 예, 패션돌, 대세돌. 아, 누구죠? 아니, 대체 누구지? 다섯꽃돌이. 아, 누군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샤이니의 Everybody라는 곡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세계적인 그 하우스 뮤직의 어떤 성부자죠. 그렇죠. 대단한 분들 다프트펑크의 Get Lucky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나인 씨가 고른 노래 샤이니의 Everybody. 이 곡은 저 때문에 골라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 자세한 설명이 있다가. 아, 정말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명은 이따 듣고요. 그리고 다프트펑크의 Get Lucky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샤이니의 에브리바디 네. 듣고 왔습니다. 뜨겁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트펑크의 Get Lucky 듣고 올게요. 'Cause I'm up all night to get some. She's up all night. 샤이니의 에브리바디, 다프트 펑크의 겟 럭키 네.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다들 지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심하게 놀라신 것 같아요. 아니, 자정이 넘은 시간에 에브리바디라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세요. 최미루님, 네. 푸른밤에서 에브리바디를 듣게 되다니. 점점점. 이수연 씨, 일렉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라디오에서 모아들으니 흥겨워요. 이것은 천국이다. 나인 씨의 추천곡들이 정말 날카로웠네요. 많은 분들의 그랬나요? 심금을 울리고 어깨를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야근하시거나 네. 아니면 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 좀 잠 좀 깨라고 네. 좀 신나는 노래들 골라봤는데요. 네. 그 저는 에브리바디를 처음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제가 사실 그 아이돌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 아니에요. 네. 그 일부러 막 찾아듣고 이런 편은 아니어서 그냥 네. 이렇게 아 저런 노래구나 이런 노래구나 이렇게 들었었는데 에브리바디는 그 제가 어디 가다가 멈춰서 네. 듣고 물어봤어요. 아 정말요? 이거 뭐예요? 이러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영광입니다. 그 아이돌 노래인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아 정말요? 네 제가 너무 아 이 사운드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듣게 돼서 오늘 사실은 이 노래를 틀려고 여태까지 일렉트로닉 음악을 네. 계속 소개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아우. 제가. 제 생각엔 그래도 나인 씨가 제가 있으니까 한 곡 이렇게 골라주신 게 아닌가. 그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아닙니다. 배려에.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글렌체크라는 팀이랑 샤인이랑 지금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네. 서로 경쟁을 겨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알고 계셨어요? 글렌체크. 네. 2014년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댄스 앤 일렉트로닉 음반이라는 네. 부문에서 서로 후보예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어서 글렌체크랑 샤인이랑 같이 소개하면 또 이게 하나의 어떤 뭐가 네.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또 좋은 음악들 나인 씨가 선곡해 주셔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 고른 곡 중에 유일하게 아이돌 노래고 또 사실 푸른밤에서 샤이니 노래가 처음 나간 거예요. 어, 그렇다면서요? 네. 웬일이야. 나인 씨가 선곡을 해주셔서 저의 마음을 사실 저도 한 곡 정도는 듣고 싶었는데 나인 씨가 저의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네. 나인 씨가 생각하는 샤이니의 음악 세계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진짜요? 저희의 음악을 골라주셨으니까 제가 얼굴에.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철판을 깔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누난 너무 예뻐부터. 네. 좀 다른 아이돌 밴드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샤이니 노래를 많이 몰라요. 아, 네. 네, 근데 이 에브리바디를 들으면서 샤이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각인되는. 예, 네, 그런 해였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어요, 사실 또. 저희가 정말 춤추느라 다들 그러니까. 다쳐요. 그럴 것 같아요. 위험해서. 왜 그냥 서 있다가 갑자기 막 쓰러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안 아파요? 누워있는 사람을 막 집어 던지고요. 그러니까. 안 아파, 진짜? 근데 또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신이 나서. 순간만은 모든 걸 잊고 합니다. 세상에 음악인이었구나. 진짜 음악인인 거죠, 이거는. 모든 이들이 음악을 들으면 힘을 얻잖아요. 그렇습니다. 샤이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길게 뽑았습니다. 푸른밤에서 샤이니 이야기를. 다프트 펑크의 겟 럭키. 이 노래 너무 신나죠? 그죠. 좋죠. 아,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퍼렐 윌리엄스 네, 맞죠? 퍼렐 윌리엄스. 네. 이분이 피처링을 하셨는데, 네. 미국에서는 또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이 프로듀서. 저도 사랑해요. 어, 그래요? 퍼렐. 너무 멋있고요. 어떤 면이? 옷도 너무 잘 입고요. 그치, 일단. 옷 잘 입죠. 그리고, 오랜 시간 음악을 해오면서 자신의 스타일이 너무 확고한 것 같아서 아, 본인의 음악 스타일 네.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친구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곡을 네. 쓰고 가수를 하고 있는 그죠. 선배님이죠. 음악 선배님이세요. 굉장히 감각적인 부분이 있는 분인 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펄을 전 너무 좋아해서 그럼 이 노래도 좋아하겠다. 많이 듣고 있었어요. 저는 펄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 노래는 그 일렉트로닉에서 하우스라는 네. 장르에 속해 있는 노래인데요. 네. 하우스 뮤직이라고 들어는 보셨죠? 물론이죠. 그 하우스 뮤직이 왜 하우스 뮤직인지 아세요? 안에서 들어서? 비슷해요. 어떤 그러면 그 하우스가 집이란 뜻이잖아요. 네네네. 옛날에 집에서 네. 그냥 이렇게 연주하기 편한 노래들을 했던 게 유래돼서 그 장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파티에서 하는 노래래요. 그래서 하우스 뮤직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을 줄이야. 아니 그게 진짜 의미죠. 그게 진짜 의미죠. 그런가요? 이 음악이 나오는 장소 그리고 이 음악이 뭐 연주됐던 곳을 네. 뭔가 유래로 하우스 장르가.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의미일 줄이야. 그죠. 이 하우스가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에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라드 리믹스, 발라드 하우스 리믹스에서 굉장히 네, 많았었어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래가 있을까? 뭐 You are my destiny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네. You are my 쿵치타치 쿵치타치 이러면서 맞아요, 되게 맞아요. 정말 약간 이상하게 리믹스 있었어요. 발라드랑 이렇게 해가지고 흥을 돋구는 노래방에 그쵸. 가면은 또 그 하우스 버전 무조건이잖아요. 발라드 딱 선곡해서 하우스 버전 하면 쿵치쿵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게 네. 하우스인데 네. 예, 다프트 펑크는 또 이제 하우스계의 어떤 신이죠. 아, 그렇죠. 최고죠. 진짜. 뭐 내가 좀 노래 좀 들었어. 뭐 네. 음악 좀 알아.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밴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겟 럭키 같은 곡은 어떻게 보면 소울 같기도 하고. 맞아요. 여러 그렇죠? 가지 장르가 느껴지는 곡이에요. 펑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하우스 그 리듬이 있는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프트 펑크가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들이 쓰고 있는 헬멧. 그렇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모든 이가 얼굴은 몰라도 이 헬멧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두 분? 저는 거기서 찾아봤어요. 네. 포털 사이트에서. 네. 근데 요즘에 많이 늙으셔서 괜히 찾아봤다는 생각을 좀 했었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걸 그렇죠. 모두가 느끼는. 그 그래미라는 시상식에서도 네. 다섯 개의 상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헬멧을 쓰고 있는 관계로 다른 분이 수상 프로듀서가 그렇죠. 항상 프로듀서가 대리 수상 소감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 멋있어요. 근데 이 헬멧이 뭔가 살짝 전기밥솥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게 그렇게 비싸대요. 2천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이 헬멧이요? 네. 야, 역시. 여러 가지 기능이 되거든요. 기능이 있군요. 막 가사도 이렇게 막 지나가고 그래요.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LED인가 보다. 네, LED군요. 맞아요. 데프트 펑크의 헬멧에 대해서도 네.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7170님. 아, 이 노래. 다프트 펑크의 노래였군요. 그랬습니다. Get Lucky라고 했죠. 저도 오늘 많이 듣던 노래의 제목을 제대로 알게 되는 기쁨 안고 갑니다. 아, 고맙습니다. 나인 씨가 정말 뭐랄까요. 좋은 곡에 선곡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던 이름을 알아가네요. 노래 제목을. 예, 제가 좋은데요. 네. 예. 하나 소개해 주세요. 9146님, Get Lucky, 중독성 있네요. 네. 이 노래 듣고 다프트 펑크랑 퍼렐 윌리엄스 노래를 한참 찾아봤네요. 하셨습니다. 많이 찾아봐서 들으시면 아 이분들의 스타일 정말 확고하고 정말 좋은 음악이 많다라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앨범으로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계속해서 나인 씨가 고른 마지막 노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곡이죠? 왜 클럽에서 이제 막 한창 네. 너무 신나게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야죠. 집에 갈 때 이 노래 들으면 클럽에서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Get Lucky라는 곡이 하우스 노래였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 역시 하우스 리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노래고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기대되는데요. 궁금하죠. 롤러코스터라는 팀의 노래인데요. 네. Last Scene이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기대되는데 이 곡을 선택한 이유.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곡은 약간 좀 애잔하고 있잖아요. 애잔하게. 조금 더 놀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 벌써 집에 가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노래가 딱이더라고요. 아쉬움이 좀 남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리듬을 타면서 집에 가는 느낌으로 네. 준비해봤습니다. 롤러코스터에 대해서 네. 좀 알려주시겠어요? 진우, 조원선, 이상순 이렇게 세 분으로 된 밴드인데요. 네. 진우 씨는 베이스를 네. 치시고요. 전반적인 편곡 작업 하시는 분이고요. 조원선 씨는 싱어송라이터여서 이제 작곡 작사 다 하시고요. 네. 이상순 씨는 기타리스트. 만인의 연인이시죠. 예, 이효리 씨의 네. 또 남편분이시기도 하고요. 멋있으세요. 그렇죠. 이상순 씨. 저는 진우 씨를 좀 알아요. 진짜요? 저희 앨범 노래를 많이 써 주셨고요. SM과 많은 교류를 하시는 작곡가 분이세요. 그렇죠. 그 실제로는 어떠세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약간 천재 느낌인가요? 귀여우세요. 진짜요? 정말 귀여우세요. 진우 씨는 귀여운 매력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뭐랄까 트랙이 너무 좋아서 뭔가 비트감이 너무 살아있는 그런 트랙의 곡들을 가져다 주셔서 듣는 이들 모두가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아, 그런 그렇구나.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항상 아내분과 함께 작업을 하세요. 네. 그래서 가사를 아내분이 써주시고 아. 진우 씨는 곡을 쓰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딸이 보고 있어요. 항상 어린 딸이. 가족적인 네 너무 뭔가 있네요. 그 분위기가 너무 귀엽고 그 딸이 드럼을 기가 막히게 웬일이니? 아니, 어리거든요. 아. 아이인데 네. 그러니까 드럼을 제대로 막 이렇게 치는 건 아닌데 아이가 항상 음악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와 그냥 그쵸. 책상을 두드리는데 전 그 리듬감에 역시 피는 못 속인다라는 걸 느꼈어요. 음악가 집안이구나. 네, 최고예요. 아, 그렇게 그렇구나. 뭔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음악들이 더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잠깐 진우 씨 이야기를 했는데 네. 라스트 씬은 어떤 노래인지 이 노래는 2002년에 발매된 네. 롤러코스터 3집에 수록된 네. 타이틀곡이에요. 당시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다들 말도 안 돼. 이런 노래가 우리나라 노래라고? 이야. 약간 이런 식의 되게 너무 세련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련되기만 한 게 아니라요.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당시에 1위를 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라스트 씬. 그 연인들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거 마지막 장면. 늘 가사로 쓰신 그런 곡인데요. 슬퍼요. 근데 이상하게 몸은 흔들고 있는 되게 좀 이중적인 이상, 매력 네, 모순적인 가졌네요.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그런 음악들이 전 참 좋아요. 뭔가 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음악들. 아, 그치, 그치. 가사 안에서 그걸 표현해도 좋고요. 좀 반주와 뭐 음악적인 부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사로 좀 이중적인 매력을 가진 곡들도 너무 좋고요. 그죠. 아, 이 곡이 또 그렇다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그 조한선 씨 목소리가 또 되게 차가워요. 네. 그래서 왠지 이렇게 마음이 괜히 더 아픈 거 있잖아요. 아... 차갑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쓰린 거. 네. 그런 곡이니까요. 나인 씨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저는 아직 곡을 듣지 않았는데 이 곡이 정말 슬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몸은 흔들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030301님. 우와, 선곡 대박. 나인 씨 정말 대박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탄의 칭찬과 감탄의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유, 통해서 그런 거죠. 아, 역시 감정은, 감성은 통하면 그냥 말이 필요 없죠. 그렇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1623님. 라스트 씬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만 들으면 울컥하는 기분인데 오랜만에 듣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저도 기대가 되고요. 나인 씨와 음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네. 나인 씨 얘기 더 듣고 싶은데 또 수다 계속 나누고 싶은데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린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다음 주에도 아 정말 오늘 선곡 일관된 장르와 또 뭔가 기승전결이 있는 추천.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진행 어땠나요? 저는 그 종현 씨 되게 편해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원래 그냥 아는 네. 그 아래층 사는 동생 같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죠. 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나인 씨가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엔 더 자연스럽게 인사드릴게요. 네. 5008님. 이 코너 나인 씨한테 음악 수업 받는 기분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음악 수업이 좀 이러면은 좀 재미가 있을 텐데. 너무 재미. 저 지금 그죠? 한 시간 반이 그냥 훅 지나가네요. 아니 음악 시간에 막 지금 하인이의 에브리바디 듣고 있는 거잖아요. 다프트 펑크 막. 그렇죠. 그런 거지. 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 다음 주에 네. 나인 씨 더 좋은 노래 선곡해 와 주시고요. 네네. 나인 씨 보내드리면서.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 들을게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푸른 밤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이에요. 유니버설 발레단 창단 30주년 기념 스페셜 갈라에 초대합니다. 유니버설 발레단 대표 무용수들이 총 출동하는 이 공연은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23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을 보실 거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이 시간에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1시 40분이네요. 네. 아야님. 일본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빠의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참,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번역돼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아야님, 네, 내일, 시험 잘 보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최연재님, 여긴 터키예요. 여행 와서도 목소리 들으려고 와이파이 되는데 겨우 찾아서 이제야 듣네요. 노래도 참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까지 이렇게 저희 푸른밤 찾아주셔서 항상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 오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세요. 지금 푸르첸, 네,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말레이시아 팬입니다. 잘 들을게요. 라고, 와, 싱가포르에서까지 이렇게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시는데, 와, 정말 브라질에서, 또 중국에서, 홍콩에서, 터키에서, 싱가포르, 프랑스, 포르투갈,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정말 많이 들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윤님, 모스크바에서 숙제하며 듣고 있어요. 모스크바에서도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모스크바는 지금 몇 시죠? 시간이 좀 다른가요? 이기선,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듣고 있습니다. 미국에서까지 정말 멀리서도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김경리님, 저기 평택에서도 듣고 있어요. 당연하죠. 많은 분들이 세계 각지에서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걸 좀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평택에서도 듣고 계시고 또 서울에서도 듣고 계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각국 인사 한마디씩 해달라고 지금 작가 누나가 저에게 심각한 주문을 하네요. 제가 아는 것만 해드릴게요. 자, 일본은 저녁이니까 곤방와죠. 곤방와. 그리고 중국 니하오. 또 하와이 있죠. 하와이는 알로하 이렇게 하죠. 인사. 네, 프랑스는 봉주 이렇게 하고요. 태국 사디캅. 태국은요, 남자는 끝에 캅을 붙이고요, 여자는 카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사디캅, 여자는 사디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세계 각지의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도 찾아주시고요. 아, 이혜림 님이 엄청 글로벌한 푸른밤이네요. 진귀희 섬에서도 듣고 있어요. 진귀희 님이 섬에서도 듣고 있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진귀희라는 섬이 있는 줄 알고. 아, 진귀희 님이 섬에서도 듣고 있어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 푸른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로빈시크의 블러드 라인즈 들을게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김진표의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오늘 방백. 고등어 울음소리를 듣다. 김경주. 깊은 곳에서 자란 살들은 차다. 고등어를 굽다 보면 제일 먼저 고등어에 입이 벌어진다. 아 하고 벌어진다. 주룩주룩 입에서 검은 허구들이 흘러나온다. 찬 총알 하나가 불 속에서 울고 있듯이 몸 안의 해저를 천천히 쏟아낸다. 등뼈가 불을 부풀리다가 녹아내린다. 토막을 썰어놓고 둘러앉아 보라색들이 밥을 먹는다. 뼈도 남기지 않고 먹어치운 후 입 안에 비린내를 품고 잠든다. 이불 밖으로 머리를 내놓고 보라색 입을 쩝쩝거린다. 어머니 지느러미로 바닥을 치며 등뼈를 세우고 있다. 침 좀 그만 흘리세요, 어머니. 얘야, 널 생각하면 눈을 제대로 못 감겠구나. 옆구리가 벌어지면서 보라색 욕창이 흘러나온다. 어머니, 더 이상 혀가 가라앉았다가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어머니 몸에 물을 뿌려주며 혀가 가슴으로 헤엄쳐가는 언어 하나를 찾았다. 생이 꼬리를 보여줄 때 나는 몸을 잘랐다. 심해 속에 가라앉아 어머니 조용히 보라색 공기를 뱉고 있다. 고등어가 울고 있다. 서해안 기름 유출 피해가 처음 발표보다 훨씬 큰 규모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도 어떤 고위 책임자는 가해자가 1차 피해자라고 얘기했었죠. 우리나라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왜 이런 일이 날 때마다 국민들이 나서서 자원봉사를 해야만 해결되는가? 제도와 책임은 어디에 있나?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런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제일 큰 피해자는 바다 그 자체가 아닐까 하고요. 우리 생명의 근원인 바다가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 말이죠. 피해 보상을 얘기하고 책임자 규명을 얘기하고 물론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명, 환경, 우리 지구를 먼저 생각해봤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끝곡 넥스트의 오션이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정연이었습니다.